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글 소중해 그림 이승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땅 많고 돈 많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자식이 없어 언제나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에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에휴,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영감님은 자식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빌었어요. 물 떠넣고 빌고 성황당 가서 빌고 부처님께도 빌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런데 영감님이 환갑되던 해에 덜컥 아들 하나를 낳았지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전지신명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며칠 후 영감님은 스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스님 스님, 우리 아들 오래오래 살도록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감님 성이 김씨니 김수하무라고 지으십시오. 수하무란 목숨이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지요. 김수하무라? 마음에 쏙 드는군요. 지나가던 선비도 거들었지요. 오래 사는 거라면 봅시다. 소나무, 바위, 구름, 거북? 거북은 어떠신지요? 옳거니, 오래 사는 거북 좋구나. 어이 거기 박서방, 어찌 그러신데요 영감님? 오래오래 사는 게 또 뭐가 있는가? 거시기 보시자 도루미. 도루미는 어때요? 도루미가 천년을 산다잖유. 영감님은 돌아오는 길에 훈장님을 만났어요. 오래 사는 이름이라, 그럼 삼천각자 동방삭이라고 지으시오. 한갑을 3000번 지낸 사람이니 오래 사는 이름으로는 최고지요, 최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좋다 좋아. 영감님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영감님은 가족들은 물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오늘부터 모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길다고 수군거렸지만 영감님은 단단히 일렀어요. 줄여서 불러도 안 되고 대충대충 불러도 안 됩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느 날 아이들이 몰려와 친구를 불렀어요. 수한무야 놀자! 영감님이 달려나와 야단쳤어요. 네 이놈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아이들은 놀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놀자! 어느 날 아이들은 다같이 저수지로 놀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위험해! 빨리 나와! 앗! 이를 어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나오고 또 가라앉았어요. 아이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큰일 났다! 김수한무 토끼와 거북이 아니다 모르겠다! 빨리 영감님한테 알려야겠어! 아이들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수한무가! 아이들 말에 하인이 야단쳤어요. 이 녀석들아,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지! 큰일 났어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반사기가 물에 빠졌어요! 뭐? 우리 김수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도련님이 물에 빠졌다고? 하인이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영감님 영감님 수암무가 내 이놈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까? 김수암무 거북이와 개똥이 다시 김수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도련님이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요. 영감님이 기절할 듯 놀라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렸어요. 뭐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에 빠졌다고? 아이고 이럴 어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어떤 아들인데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말해라. 어서 어서. 영감님은 저수지로 달려가며 소리쳐 불렀어요. 아이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아이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누가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 좀 구해줘요. 영감님은 저수지 두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도 친구를 애타게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아이고. 그때 동네 청년이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무사히 구해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이름이 너무 길어 하마터면 널 잃을 뻔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찾아왔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놀자. 얘들아 이제부터는 그냥 수한무라고 불러라. 영감님 말에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사실 수한무의 진짜 이름은 정말 부르기 어려웠거든요. 친구들 다같이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살센타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라 서재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라고 했답니다.